남매일 같은 곳에 점미로 같은 곳에 갇힌 듯한 모습 좀 다친 것 같아서 다친 것만 같은 내 잠긴 맘에 몇 번의 노크로도 쉽게 심폐소생이 불가능해요. 오늘도 난 엉켜있는 실마리를 풀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키를 반복해서 계속 넣었다 뺐다. 내일도 같은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 걸 잘 알게 내 자신관을 다투어. 찾아오는 기억들 분명 아까 낮까지만 해도 살만한 것 갔더니 더 냉정해져야 된다는 강박 탓에 너무 차가워진 심장 빠르게 뛰지도 않는 박동 다시 처음으로 날 돼 돌려놓지 못해도 수많은 물음 앞에 답을 내지 못해도 난 지금 이 길밖에 갈 수 없어 하지만 키 현실을 마주할 때 도는 뒷걸음치지 않게 하얀 비가 내리